고기를 더 시킬까요? 1번. 아니요. 더 시킵시다. 2번. 아니요. 가지 마세요. 3번. 아니요. 고기를 먹읍시다. 4번. 아니요. 더 시키지 마세요.